Now I'm crazy for you, crazy falling. 내게만 보여줘 게 눈빛. Crazy for you, crazy falling. Eyes on me. 뜨겁네, 내 안을 꼭 삼킨 체념함으로 뜨겁게 지지 않을게. 이 모든 계절, 너의 모든 계절, 내 화려한 주제. 한 번쯤은 찾았다. 매일 밤 꿈을 꿨는데 We know shooting star 지켜봐봐 우리는 shining star 날이 되는 그 온기 그 설레임 그 꽃향기 Dream, 눈뜬 순간 현실.